어쩌겠어요. 당신이 잊으라시면 보고파도 있겠어요. 그리워도 있겠어요. 먼 훗날 당신이 보고파지면 당신이 주고 간 사진을 보면 아름다운 그 시절, 아름다운 그 시절 꿈이었다 생각하고 잊으라면 있겠어요. 당신의 행복을 빌며 보고파도 있겠어요. 생각나도 있겠어요. 하지만 당신이 주고 간 사진을 보며 아름다운 그 시절, 아름다운 그 시절 꿈이었다 생각하고 잊으라면 있겠어요. 당신의 행복을 빌며 보고파도 있겠어요. 생각나도 있겠어요. 생각나도 있겠어요.